갈매기의 꿈. 원작 리처드 바크. 옴기니 황보석. 그림 박요한.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혹시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를 본 적이 있나요? 푸른 하늘을 높게 나는 갈매기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날아다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갈매기들이 먹이만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리처드 바크의 소설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은 꿈과 이상이 인생에 있어 얼마나 뜻깊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날고 싶은 자신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갈매기입니다. 다른 갈매기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갈매기의 꿈은 조나단 리빙스턴의 날고 싶다는 꿈을 통해 삶에 도전하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 역시 그저 먹고 마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꿈과 이상. 이것은 어린이들의 상징이며 인생의 꽃이라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품고 있던 꿈이나 이상이 조그만 장애나 불행에 부딪히면 금방 체념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먹이만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계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꿈을 가진 어린이 친구들, 조나단 리빙스턴과 함께 꿈의 날개를 활짝 펴볼까요? 고향을 향해.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날수록 조나단은 자기가 떠난 고향을 자꾸만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조나단이 그곳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알았더라도 삶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었을까요? 조나단은 모래밭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기에도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쓰는 고깃배에서 던져지는 빵부스러기를 얻으러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나는 일의 의미를 알려고 애쓰는 갈매기가 있을 거야. 어쩌면 지상에도 다른 갈매기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다가 쫓겨난 갈매기가 하나쯤은 있을지도 몰라. 조나단은 취향에 가르쳐준 친절과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조나단은 지난날 그곳에서 아무리 외로웠다 할지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갈매기들을 가르치도록 태어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랑을 펼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진실을 볼 단 한 번의 기회를 바라는 어떤 갈매기들에게 자기가 보았던 진실을 얼마쯤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설레발은 빠르게 나는 일과 다른 새들이 배우도록 도와주는 일에 숙달되기는 했어도 그 일에 대해선 의아해했습니다. 조나단, 너는 이미 쫓겨난 새야. 너는 어째서 전에 살던 세상의 갈매기들이 이제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생각해? 너도 이런 속담을 알 거야.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그건 진실이야. 네가 떠나온 세상의 갈매기들은 땅 위에서 저희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며 싸우고 있어. 그 새들은 하늘나라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너는 그 새들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다니. 조나단, 그 새들은 제 날개 끝도 보지 못해. 여기 계속 머무르면서 새로운 갈매기들을 가르치고 도와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이 날아오르는 갈매기들을 말이야. 설리반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나단을 돌아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만일 취향이 자기가 전에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없었더라면 지금 너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 그 마지막 말이 조나단의 마음을 흔들었고 설리반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그 후에 조나단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서 새로 들어온 갈매기들을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아주 영리하고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전에 느꼈던 생각이 되살아났고 조나단은 땅 위에도 배울 수 있는 갈매기들이 한둘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조나단이 쫓겨났던 바로 그날 치앙이 찾아왔더라면 지금 조나단은 얼마나 더 많이 배웠겠는가. 설리반, 아무래도 나는 돌아가야겠습니다. 마침내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우는 갈매기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 갈매기들이 당신을 도와 새로 오는 갈매기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설리반은 한숨을 쉬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그리워질 거야, 조나단. 설리반이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리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나단은 나무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우리가 매일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게 뭐지요? 만일 우리의 우정이 공간이나 시간 같은 것에 제약을 받는다면 우리가 마침내 공간과 시간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우애를 깨트려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간을 극복하면 우리가 남긴 것은 모두 여기에 있고 시간을 극복하면 우리가 남긴 것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와 지금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언젠가 서로를 한두 번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리반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나단, 넌 정말 미친 새로구나. 설리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서 어떤 갈매기가 다른 갈매기에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면 그건 조나단일 거야. 설리반이 모래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가, 조나단. 내 친구. 잘 있어요, 설리반.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조나단은 머릿속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바닷가에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껏 해왔던 연습 덕분으로 자기는 뼈와 깃털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날 수 있는 완전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갈매기 프레처 린드. 갈매기 프레처 린드는 아직 어린 새였습니다. 하지만 프레처 린드는 그때껏 어떤 무리의 어떤 새도 자기처럼 가혹하게 그리고 너무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들이 뭐라건 난 상관 않겠어. 프레처 린드는 화가 치밀어서 먼 낭떠러지를 향해 눈앞이 흐릿할 정도로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나는 일이 그저 이것저것으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어. 하다못해 목이라도 그런 짓은 해. 그저 재미삼아 우두머리 갈매기 주위에서 연속 회전을 한 차례 했다는 이유로 쫓겨나다니. 그 갈매기들은 눈이 먼 걸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정말로 나는 법을 배웠을 때 그 영광이 어떨지는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 갈매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않겠어. 나는 그 새들에게 나는 일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말 테니까. 그 갈매기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부끄럼 없이 쫓겨나겠어. 그리고 정말로 미안해하게 만들겠어. 바로 그때 플레처 린드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소리기는 했지만 너무도 놀라운 일이어서 플레처 린드는 날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 갈매기들을 탓하지 말아라. 플레처 린드, 너를 쫓아내므로써 다른 갈매기들은 마음을 상했을 뿐이고 언젠가는 그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네가 누구인지도 알게 될 거고 그 갈매기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플레처 린드는 오른쪽 날개끝 바로 옆에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하얀 갈매기를 보았습니다. 플래처 린드가 거의 최고 속도로 날고 있는데도 그 갈매기는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서 깃털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플래처 린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미쳤나요? 내가 죽었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지막하고 침착하게 플래처 린드의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래처 린드야, 날고 싶지 않니? 네, 날고 싶어요. 플래처 린드야, 너는 다른 갈매기들을 용서하기 바란다. 그리고 내게 배운 뒤 어느 날엔가는 그 갈매기들에게로 돌아가서 알려줄 수 있을 만큼 날기를 원하니? 플래처 린드가 아무리 자존심 강하고 상처 입은 갈매기라 하더라도 이 뛰어난 기술을 지닌 존재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래처 린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플래처 린드, 눈부신 갈매기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평 비행부터 시작하자. 자유로운 갈매기. 조나단은 플래처 린드를 지켜보며 먼 낭떠러지 위에서 천천히 매물돌았습니다. 이 거칠고 젊은 갈매기는 나는 법을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배우고 있었습니다. 플래처 린드는 바람 속에서 힘차고 가볍고 빨랐지만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나는 법을 배우려는 열망에 불타 있었습니다. 이제 플래처 린드는 흐릿한 회색빛 형체로 쏜살같이 날아가며 수직으로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서 벗어나 시속 140km의 속도로 조나단 곁을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 방위점들을 외쳐 부르면서 또 다른 16방위점 저속 수직 횡전을 시작했습니다. 8, 9, 10. 보세요, 조나단. 속도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11. 난 선생님처럼 멋지게 급정거를 하고 싶어요. 12. 하지만 돌풍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13. 이 마지막 세 방위점이 없으면 14. 플래처 린드는 수직으로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가 막바지에서 속도를 잃었고 실패했다는 분노와 좌절 때문에 얼른 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떨어져 내리며 허둥대다가 사정없이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고 조나단이 날고 있는 높이보다 30m 낮은 곳에서야 간신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플래처 린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독한 바보 멍청이라고요. 아무리 하고 또 하더라도 절대로 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조나단이 플래처 린드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수직으로 빠르게 위로 올라갈 때 그처럼 힘을 들여서 하는 건 절대로 해낼 수가 없겠지. 플래처 린드, 너는 방향을 바꾸는 순간 시속 60km나 속도가 떨어지고 말았어. 좀 더 매끄러워야 돼. 과감하면서도 매끄러워야 한다고. 알겠니? 조나단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플래처 린드가 날고 있는 높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짝을 지어서 함께 해보자. 수직으로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데 온 정신을 쏟아라. 그래야 시작이 매끄럽고 쉬워지니까. 석 달쯤 되어 갈 무렵 조나단에게는 6마리의 갈매기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모두 쫓겨난 신세였지만 나는 즐거움을 위해 이 이상하고 새로운 비행에 흥미를 갖고서 배우려는 갈매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갈매기들에게는 나는 일 뒤에 숨은 뜻을 이해하기보단 어려운 비행술을 연습하는 편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사실상 위대한 갈매기, 무한히 자유로운 갈매기이다. 조나단은 저녁이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비행은 우리의 참된 마음을 표현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고속비행, 저속비행, 그리고 고개비행을 연습하는 이유다. 그러나 배우는 갈매기들은 낮 동안의 연습에 지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갈매기들은 연습을 하기 좋아했습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빠르고 재미있고 점점 더 커지는 배움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갈매기도, 심지어는 플레처 린드까지도 생각으로 나는 것이 바람과 깃털로 나는 것처럼 실제로 가능하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온몸은 날개 끝에서 끝까지. 또 어떤 때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볼 수 있는 형태는 너희들의 생각 그 자체일 뿐이다.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너희들의 몸이라는 사슬도 끊어버려라. 그러나 조나단이 아무리 이런 말을 하더라도 다른 갈매기들에게는 그것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고 또 그 갈매기들은 잠을 좀 더 자야 했습니다. 갈매기 무리 속으로. 한 달이 지나자 조나단은 자기가 떠나온 갈매기 무리에게 되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매기 헨리 켈빈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쫓겨났으니까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억지로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자유가 있다. 또 우리가 있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있을 자유가 있다. 조나단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래밭에서 날아올라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무리가 모여있는 고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배우는 갈매기들 사이에서 잠시 동요가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난 갈매기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갈매기 무리의 법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만 년 동안 그 법률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법률은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조나단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나단은 벌써 바다를 1.5km쯤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갈매기들이 더 이상 망설인다면 조나단은 혼자서 저기를 품은 갈매기 무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글쎄, 우리는 이제 무리의 일원이 아니니까 법률에 따를 필요가 있을까? 플레처 린드가 좀 쑥스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또 만약 싸움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로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그날 아침 서쪽으로부터 8마리의 갈매기가 날개끝을 겹치다시피 하고 두 개의 다이아몬드 대형을 지어 날아올랐습니다. 조나단은 선두에 섰습니다. 플레처 린드는 조나단의 오른쪽 날개 옆에서 유유히, 헨리 켈빈은 왼쪽에서 용감히 날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갈매기 무리가 회의를 열고 있는 바닷가를 향해 220km로 가로질렀습니다. 조금 뒤에는 조나단과 제자들 모두가 대형을 이룬 채 한 마리의 새처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면서 수평 비행을 하다가 거꾸로 비행을 하다가 다시 수평 비행을 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채찍질을 하듯이 그들의 몸을 밀어주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갈매기 무리의 회의 장소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그 대형이 거대한 칼이라도 되는 듯 갈매기 무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내는 울음소리와 소동이 뚝 끊어졌고 8천 개의 눈들이 깜빡거리지도 않고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 8마리의 새들은 하나씩 하나씩 신속하게 위쪽으로 차올라 커다란 원을 그리며 완벽한 공중제비를 했고 아주 느린 속도로 사뿐히 모래밭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그런 일이 매일 벌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비행에 대해서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조나단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연결 동작에서 조금 늦었어. 갈매기 무리 사이에 마치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 새들은 쫓겨난 갈매기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다니.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플래처 린드가 예상했던 싸움은 갈매기 무리의 혼란스러움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맞아. 저들은 쫓겨난 새들이야. 젊은 갈매기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라고. 어디서 저렇게 나는 법을 배웠을까? 우두머리 갈매기의 말이 무리에게 다 전해지기까지는 거의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갈매기들을 무시해라. 쫓겨난 갈매기와 말을 하는 갈매기는 매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쫓겨난 갈매기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법률을 깨는 것이 된다. 그 이후로 갈매기들은 조나단에게 회색 깃털로 덮인 등을 돌렸지만 조나단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단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바닷가 바로 위에서 연습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배우는 갈매기들에게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라고 몰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윌리엄! 조나단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저속 비행을 할 줄 안다고 했다. 네가 그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날아보아라. 아주 작고 조용한 갈매기 마틴 윌리엄은 그 서리빨 같은 명령에 놀라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놀랍게 요술처럼 느린 속도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약한 바람에도 마틴 윌리엄은 날개 한번 퍼덕이지 않고서 깃을 구부려 모래밭에서 구름까지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찰스 롤런드는 거대한 산바람을 타고 7200m 높이로 날아올랐다가 차갑고 희박한 대기로부터 새파랗게 질려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찰스 롤런드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다음 날에는 더 높이 올라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고개 비행을 좋아하는 플래처 린드는 16방위점 수직 저속 횡전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여기저기에서 몰래 훔쳐보는 눈들이 있는 바닷가를 향해 눈부시게 하얀 깃털을 번쩍이며 세 차례 옆으로 재주넘기를 덧붙였습니다. 조나단은 언제나 갈매기들 하나하나에게 시범을 보이고 암시를 주고 재촉을 하고 가르치면서 늘 옆에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밤이건 구름이 끼었건 폭풍이 치건 항상 배우는 갈매기들과 함께 날았습니다. 나는 일이 끝나자 배우는 갈매기들은 모래밭에서 편히 쉬었고 때가 되자 그 갈매기들은 조나단의 말에 좀 더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조나단의 말이 그 갈매기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비현실적인 생각들이지만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훌륭한 이야기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갈매기. 이제 밤이 되면 배우는 갈매기들 주위로 또 하나의 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밤새 어둠 속에서 듣고 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흩어져 버리고 나는 호기심 많은 갈매기들의 원이었지요. 무리에서 첫 번째 갈매기가 금지된 선을 넘어와 나는 법을 배우겠다고 청한 것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갈매기는 테렌스 로웰이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테렌스 로웰은 유죄를 선고받고 쫓겨났지만 조나단의 가르침을 받는 여덟 번째 갈매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갈매기 커크 메이나드가 왼쪽 날개를 질질 끌고 비틀거리며 모래밭을 가로질러 오더니 조나단의 발치에 쓰러졌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커크 메이나드가 다 죽어가는 힘없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시작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다.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제 날개 말입니다. 저는 날개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커크 메이나드야,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진정한 네 자신이 될 자유가 있단 말이다. 아무것도 네 앞길을 막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들 갈매기의 위대한 법률인 것이다. 그럼 제가 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는 네가 자유롭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커크 메이나드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서 날개를 펼친 뒤 어두운 밤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갈매기 무리는 커크 메이나드가 150m 높이에서 목청껏 외친 고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나는 날 수 있어! 나를 봐! 나는 날 수 있다고! 해가 떠오르자 배우는 갈매기들 바깥쪽으로 거의 1,000마리나 되는 새들이 모여 신기한 눈으로 커크 메이나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갈매기 무리는 누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서 너도 나도 조나단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나단은 아주 간단한 것들, 나는 것은 갈매기의 권리이며 자유는 살아가는 것 그 자체이고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면 의식이든 미신이든 또는 다른 형태의 어떤 제안이든 모두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시하다니요? 모든 갈매기들 중에서 한 마리의 갈매기가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무리의 법률이라고 하더라도요. 단 하나의 진정한 법률은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처럼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어떤 새보다도 특별하고 재능이 있고 성스럽지 않습니까? 플레처 린드를 보아라. 그리고 테렌스 로엘, 찰스 롤런드, 커크 메이나드도. 그 갈매기들도 모두 특별하고 재능이 있고 성스러우냐? 그들은 너희들이나 나와 마찬가지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이 갈매기들은 자기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이해했으며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받는 갈매기들은 플레처 린드 하나만을 제외하고 불안스럽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갈매기들은 그것이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이며 또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갈매기들이 더러는 묻고 더러는 숭배하고 더러는 비웃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갈매기의 아들. 갈매기 무리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갈매기의 아들이라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시대보다 1,000년을 앞선 갈매기라고요. 어느 날 아침 진보된 속도 비행이 끝나자 플레처 린드가 조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조나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는 탓이야. 조나단은 생각했습니다. 저 갈매기들은 나를 악마 아니면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 내 생각은 어떠냐, 플레처 린드? 우리가 시대를 앞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플레처 린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나는 법은 그 방법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어떤 갈매기라도 배울 수 있도록 늘 여기 있었습니다. 그건 시간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방법이나 유행에 앞서 있는지도 모르지요.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나는 방식보다 앞질러서요. 그 말에도 일리가 있군. 조나단이 잠시 몸을 거꾸로 돌려 날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대를 앞질러 있다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 그 일은 정확히 일주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플레처 린드는 처음 배우려고 들어온 갈매기에게 속도 비행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처 린드는 2000m 높이에서부터 날아내려 지상과 평행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수직으로 빠르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방향을 틀어 기다란 회색 빗줄기처럼 모래밭 위로 10cm쯤 되는 곳을 총알처럼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법을 배운 어린 갈매기가 제 어머니를 부르며 곧장 그 앞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10분의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플래처 린드는 그 어린 갈매기를 피하려고 시속 320km가 넘는 속도에서 왼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다가 단단한 화강암 절벽에 처박혔습니다. 플래처 린드에게는 그 바위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거대하고 단단한 문 같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두려움과 충격과 암흑이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다음 순간 플래처 린드는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서 두렵고 쓸쓸하고 엄청나게 슬픈 마음으로 이상하고도 낯선 하늘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플래처 린드가 조나단을 처음 만났던 날처럼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래처 린드, 우리는 차례차례로 참을성 있게 한계를 극복해야 해.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 우리의 훈련 과정에는 바위로 달려들어 뚫고 날아가는 일은 좀 더 뒤에 하도록 되어 있어. 조나단! 조나단 선생님 맞죠? 하나님 갈매기 아들이라고도 알려져 있지. 조나단이 빈정대며 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절벽, 저는 죽지 않았나요? 아, 플래처 린드, 정신 차려. 생각해봐. 지금 네가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죽지 않는 게 분명하지 않아? 네가 용케도 해낸 일은 네 의식 수준을 좀 급작스럽게 바꾼 거야. 이제 남는 건 너의 선택뿐이다. 너는 이 수준, 네가 떠나온 수준보다 훨씬 높은 에서 배울 수 있고 아니면 돌아가서 갈매기 무리를 계속 가르칠 수도 있어. 나이 든 갈매기들은 어떤 재난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겠지만 그 갈매기들은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준 것에 몹시 놀라고 있지. 저는 물론 무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갈매기들이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플래처 린드. 우리가 육체는 생각, 그 자체일 뿐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플래처 린드는 절벽 밑에서 모든 갈매기들이 모여있는 한복판에서 머리를 흔들고 날개를 펴면서 눈을 떴습니다. 플래처 린드가 몸을 움직이자 몰려든 갈매기들 사이에서 요란스럽게 끼룩거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외침이 일었습니다. 살아있어! 죽었던 갈매기가 살아났어! 날개 끝으로 건드렸더니 저 갈매기가 살아났어! 살려냈다고! 그 하나님 갈매기 아들 말이야. 아니, 그렇지가 않아. 저 갈매기는 악마야, 악마. 우리 갈매기 무리를 처부수러 온 악마라고. 몰려든 4천 마리의 갈매기들은 갑자기 두려워졌고 악마라고 외치는 소리가 태풍처럼 그 갈매기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번뜩이는 눈, 날카로운 부리로 갈매기들이 조나단을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으냐, 플래처 린드? 조나단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순식간에 조나단과 플래처 린드는 1km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몰려든 갈매기들의 번뜩이는 부리는 허공을 찔렀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조나단은 당황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말이야. 어떤 새에게 그 새가 자유롭다고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납득시키는 일인 것 같아. 플래처 린드는 그때까지도 주변 경치가 바뀐 것에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 왔습니까? 네가 몰려드는 갈매기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다른 것들 모두와 마찬가지야, 플래처랜드. 바로 연습이지. 완전한 자유. 아침이 되자 갈매기 무리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플래처랜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나단,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돌아가서 그들이 배우려 한다면 그것을 배우도록 도와줄 만큼 무리를 사랑하느냐는. 물론이지. 저는 선생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갈매기 무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플래처랜드, 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구나. 물론 증오와 악한 짓을 좋아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너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갈매기, 즉 모든 갈매기들이 지닌 착한 마음을 보아야 하고 그 갈매기들이 스스로 그걸 알도록 도와줘야 해. 그게 내가 말하는 사랑이야. 네가 그 뜻을 알게 되면 즐거운 일이지. 나는 지금 어떤 사납고 젊은 새를 기억하고 있다. 그 갈매기 이름은 플래처랜드였어. 무리에서 막 쫓겨나 죽기 살기로 싸울 작정을 하고 먼 낭떠러지에서 자신의 쓰라린 지옥을 만들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갈매기는 지옥 대신 하늘나라를 건설했고 그 이후엔 모든 갈매기들을 그 길로 이끌게 될 거야. 플래처랜드가 조나단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플래처랜드의 눈에 한순간 놀란 빛이 서렸습니다. 제가 이끌게 되다니요. 제가 이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셔야 합니다.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날 수 없다고? 너는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갈매기들 그리고 수많은 플래처랜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들은 나 이상의 어떤 선생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제가요? 조나단, 저는 그저 평범한 갈매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하나님 갈매기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라 말하고 싶은 거겠지. 조나단이 한숨을 쉬고 나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는 매일같이 조금씩 더 내 자신을, 즉 진정하고 제한받지 않는 플래처랜드를 발견해야 돼. 그것이 너 스스로를 가르치는 길이야. 너는 자신을 이해하고 연습시켜야 돼. 잠시 뒤에 조나단의 몸이 공중에서 흔들거리더니 희미하게 반짝이며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나에 대해서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라. 알겠지, 플래처랜드? 나는 평범한 갈매기다. 그저 날기를 좋아하는. 조나단! 가엾은 플래처랜드. 내 눈이 네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그 눈이 보여주는 건 모두가 제약이야. 너의 이해심으로 보고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해내면 너는 나는 법을 알게 될 거야. 번쩍임이 멎었고 조나단은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얼마 뒤에 플래처랜드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첫 번째 가르침을 고대하는 갈매기들을 맞았습니다. 우선 플래처랜드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갈매기가 무한히 자유로운 생각, 하나님 갈매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너희들의 몸은 날개 끝에서 끝까지 너희들의 생각,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젊은 갈매기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상한 눈으로 플래처랜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건 공중제비 법칙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플래처랜드는 한숨을 쉬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리고는 배우러 온 갈매기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수평 비행부터 시작하자. 이 말을 하면서 플래처 린드는 느닷없이 조나단이 솔직히 말해서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갈매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계란 없다고요, 조나단? 플래처 린드는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희박한 대기로부터 선생님이 계신 바닷가에 나타나 선생님께 비행에 관해서 한두 가지를 보여드릴 시간이 멀지 않은 것 같군요. 플래처 린드는 배우는 갈매기들에게 적당히 엄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플래처 린드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플래처 린드는 그들의 참모습에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계란 없다고요, 조나단? 플래처 린드는 그것을 되풀이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플래처 린드에게 끝없는 배움의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